나를 잊지 마요. 나를 기억해요. 단 한 번의 사랑 또 잊지 마요. 나를 잊지 마요. 나를 기다려요. 단 한 번의 사랑 잊지 마요. 짓궂게도 날씨는 좋아서 맘이 다스리고 그래요. 귀찮게도 친구는 자꾸 날 불러내. But I'm so sorry. Yeah, 이 시간에 우리들의 빼곡한 기억 잊지 마요. 뜨겁게도 사랑해.